내 마음속 깊은 그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찬바람 불어 슬픈 밤에 다시 떠올라 날 슬프게 해. 그대가 떠나 한마디 없이 어두움 속으로 멀어져 갔네. 날 슬프게 되네.